Track 23. Number 6. Listen and check the date as shown in the example. 1. 오늘이 며칠이에요? 3월 12일이에요. 2. 오늘이 며칠이에요? 7월 26일이에요. 3. 생일이 언제예요? 제 생일은 6월 8일이에요. 4. 생일이 언제예요? 10월 30일이에요. 5. 언제 시험을 봐요? 4월 11일에 봐요. 6. 언제 영국에 가요? 5월 10일에 가요.